동화 한국어 버전 보비노. 옛날 옛적에 예리하고 총명하며 항상 뭐든지 알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보비노였어요. 보비노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보비노의 아버지는 아들의 호기심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자를 찾아서 현자에게 보비노를 맡겼어요. 자신보다 현자가 아들을 더 잘 가르쳐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보비노는 12년 동안 현자의 밑에서 공부했고 어엿한 청년이 되어 현자의 가르침을 모두 깨닫게 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지 아느냐? 어서 네가 배운 것을 한번 얘기해보렴구나. 아버지! 저기 징그러운 새들 좀 보렴. 폭풍이 오고 있으니 서둘러야겠어요. 피할 곳을 찾아야 해요. 이쪽에 동굴이 있어요. 어디 폭풍이 온다는 거냐? 구름 한 점 없잖아. 아버지,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알아요. 뭐라고? 저기 보세요. 어떻게 알았느냐? 새들이 알려줬어요. 그중 한 마리가 저에게 이쪽에 동굴이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버지, 전 동물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뭐라고? 네 스승님이 너를 마법사로 만든 거냐?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으로 내 아들이 배운 게 고작 짐승들의 말이라는 거냐? 아, 이럴 수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어본다면 말이야. 하지만... 나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돌아가거라.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울 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마라. 빨리 가! 어서! 빨리 가란 말이야! 그렇게 보비노는 떠났어요. 보비노가 아버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자연과 동물들의 지혜 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랐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보비노는 그저 걷기만 했어요. 보비노는 피곤할 때마다 뱀이나 새에게 근처에 동물이 있는지 물었고 동물들은 그를 안내했어요. 보비노는 배가 고프면 동물들에게 어디에서 음식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고 동물들은 그를 안내했어요. 보비노는 동물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자꾸 치는 거야? 조용히 해! 나에게 맡겨! 내가 묶어놓을게! 잠깐만요! 무슨 일이야? 강아지가 그러는데 어떤 도둑들이 오늘 밤에 이곳을 습격한다고 말하네요. 남서쪽에서 도둑 4명이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어떻게 아는 거죠? 제가 동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동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니까요. 동물들은 바람이나 하늘과 이야기하니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밤에 철저히 대비해야겠네요. 그렇게 밤이 찾아왔고 부족민들은 나무나 집단 뒤에 숨어서 도둑들을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강아지가 했던 말처럼 남서쪽에서 도둑 4명이 나타났고 대비하고 있던 부족민들은 내가 싸웠어요. 도둑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쳤고 부족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보비노. 우리 부족을 구했어요.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물들이 구한 거예요. 당신 덕분에 동물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숲속에서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또 올게요. 그렇게 보비노는 다시 숲속으로 돌아갔고 몇 주 동안 숲속을 누볐어요. 어느 날 보비노는 개구리가 우렁차게 개굴개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비노가 개구리들이 앉아있는 연잎 쪽으로 다가가 보니 개구리들은 작은 병을 던지면서 놀고 있었어요. 개구리들은 보비노에게 과일과 견과류를 나눠주었고 보비노가 쉴만한 곳을 안내해줬어요. 다음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난 보비노는 어느 작은 마을에 다다랐어요. 보비노는 어떤 집안에서 신음과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이제 우리 딸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아, 실례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의 딸이 중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인이 옆마을에 가서 약을 받아왔는데 오는 길에 병을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저 가엾은 아이에게 먹일 약을 다시 구해올 시간이 없어요. 부인, 저는 그 약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인에게 저를 위한 말을 한 필 구해오라고 해주세요. 약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죠? 안녕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 어서 말을 구해오십시오. 네, 바로 구해오겠습니다. 보비노는 말을 타고 개구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이봐, 그 병의 주인을 찾았어. 병을 나에게 주지 않을래? 고마워. 약을 얻은 보비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약을 먹은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고 곧 병이 씻은 듯이 나아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구했습니다. 아니요.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따님을 구한 겁니다. 아, 당신 덕분에 동물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숲속에서 아직 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또 올게요. 그렇게 보비노는 다시 숲속으로 돌아갔고 몇 주 동안 숲속을 누볐어요. 어느 날 두 남자를 만나게 된 보비노는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매 한 마리가 날아와 보비노에게 말했어요. 아, 그래? 이제 곧 숲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곧 차기 시장을 뽑는 선거를 개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오후 1시 정각에 친구인 독수리가 다음 시장을 선택할 거고 그게 우리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수리가요? 이상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현명한 거죠. 저는 동물들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동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동물들은 바람이나 하늘과 이야기하니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마을로 가야겠네. 두 분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에 갈게요. 지금 당장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거든요.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 그렇게 차기 시장이 누구인지 궁금한 두 남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갔어요. 1시 정각이 되자 떡갈나무 위에 있던 독수리가 날아올랐어요. 사람들 위를 한참 선회하던 독수리는 열심히 차기 시장을 찾았고 마을 입구 쪽으로 날아가더니 그곳에 있는 남자의 어깨 위에 앉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보비노였어요. 보비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다름 아닌 스승님이었거든요. 자, 독수리가 차기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마을의 차기 시장은 바로 보비노입니다. 숲에 사는 동물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보비노는 지혜와 연민으로 마을 사람들을 돌볼 것입니다. 보비노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금으로 만든 마차를 타고 시장의 관서로 향했어요. 보비노는 아버지를 초대하였고 보비노의 아버지는 마침내 동물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물들은 바람이나 하늘과 이야기하니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스승님의 말씀처럼 보비노는 동물을 존중하면서 연민과 지혜로 평생 마을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